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. It's not my fault. 마음처럼 쉽지 않아. 이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. 이것밖에 난 안 돼. 생각이 너무 많아. 몸을 일으켜 세우면 눈을 뜨려고 할 때면 You're leaving me now. You're leaving me now. 눈부신 너의 미소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딘가 아파. 이별이 뭔지 우리 헤어지고 하루가 지나 하고 싶지가 않네요. There's no mercy. 너는 나가지 않아.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할지도 몰라요. 난 너 없인 잘 안 돼. 이젠 확실히 알아. 알 것 같아.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 버스 가더라는 걸 알 것 같아. 놓치고 나서 후회해봐도 결국 떠나고 오지 않는다는 건 다 알 것 같아. 근데 말도 안 돼. 우린 이런 결말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은. 아무리 딴 짓을 해봐도 떠오르는 너 또 너. 이별이 뭔지 우리 헤어지고 하루가 지나 걸어가던 길을 홀로 그저 지켜보겠지. 이제서야 12시간 지났지만 내게는 1년 같았던 시간. 보고 싶단 말이 전화한단 말이 이렇게 미치도록 그리워진 내 맘만이 왜 헤어질 때보다 잊을 때가 더 아파. 이별이 뭔지 우리 헤어지고 하루가 지나 12시간. 이별이 뭔지 이런저런 후회가 어떻게 지나야 12시간.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.